긴 머리를 하고 있냐고 어떤 남자 락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5000년. 한국 남자들이 짧은 머리를 한 건 겨우 100년.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남자들도 치마를 입게 해달라는 이색 시위가 벌어졌다죠. 원래부터 치마는 남자들의 복장이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참 잘 잊어버리죠, 우리는. 단발령 이전까지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서양 남자들이 바지만 입게 된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도 인류의 역사에 비춰보면 아주 짧고 미미한 역사를 가진 문화와 제도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무엇도 아직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데니스 호퍼와 피터 폰다가 주연한 이지 라이더. 60년대 미국 그 뉴시네마의 어떤 기수와 같았던 영화죠. 60년대 히피 그 저항 그 문화를 잘 보여준 영화 이지 라이더 중에서 Born to be Wild 스테판 울프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규율이나 규범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가끔씩 물음표를 날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 조약돌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미국 맨하탄에서는 그 남자가 치마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이색 시위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엊그제 여의도가 마비될 정도로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한 틈에서 우리도 모르게 국회에서 그 파병 동의안이 또 통과되기도 하였고, 참 세상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보고 거기에다가 근데 찬물을 확 던져가지고 그냥 딱 가라앉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부글부글 실컷 끓어오르고 나면 그것이요 근사한 장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발효돼서 뭔가 모르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혹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치즈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죠. 거기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하튼 머리 자르는 이야기를 방문하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미용실에서 느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용실에 갔다가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미용실만 다녀오면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내가 사는 방식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머리를 잘라서가 아니라 미용실에 앉아서 여성 잡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은 얼마나 저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너무 초월적이에요. 모두들 웰빙이라 그래서 너무 멋있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몸도 잘 가꾸고 머리도 잘 꿇고 옷도 멋있는 걸 입고 다니고 또 집안의 인테리어도 뭐 환상적으로 뭐 시즌마다 바꿔가지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이 잡지대로 못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잘 사는 거 맞나. 여성 잡지를 보면요 항상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사는 너는 바보야, 혹은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발령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임재훈 PD가 예전에 머리가 아주 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스스로가 만든 단발령에 의해서 머리를 쫙 아주 짧게 아주 평범하게 잘랐는데 그 전에 그는요 정말 남자 락커 같았어요. 참 머리가 근사했었는데. 자, 근사했던 임재훈 PD의 그 옛날 모습을 회상을 하며 저의 FM 영화 음악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이번 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Me If You Dare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리고 그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 그 청취자 시사회 초대 명단을 고지했으니까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곡은요. 최대훈, 이동욱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비틀즈가 2월 9일에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고 하죠. 에드 설리반 쇼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온갖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비틀즈의 음악으로 가득한데요. 비틀즈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I Am Sam 중에서 Blackbird.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Keep 주드러 르네 젠커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산책 FM 영화 음악 FM 시네마테크 지난주에 이어서 부산 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시자 영화 평론가인 허문영 씨 모시고 영화를 볼 때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그리고 넓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저에게 전달해주는 그만의 음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릿느릿한 말투 속에 짠한 영화 속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허문영 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아, 예. 이번 주에는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과거사, 개인사와 공식적인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대중적인 환호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저는 한국 영화가 과거를 인용하고 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종의 그 패턴이나 동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한국 영화는 과거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예, 한국 영화는 과거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인용을 하거나 혹은 다시 빌려가지고 다른 식으로 쓸 때 분명히 어떠한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관된 흐름이라는 것은 비단 영화 제작자들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중의 무의식이라든지 어떤 대중적인 합의들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 영화 제작자, 기획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지역의 어떤 나라의 그 제작자 기획자들보다 대중적 기호를 읽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영화에 반영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은 뭐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인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당연히 그것이 오늘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를 재해석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거나 아니면 위안을 얻으려는 욕망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를 다루고 있는 최근의 한국 영화들을 쭉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재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뭐 사실은 영화가 다룰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뻔합니다.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2003년에 한국 영화의 흥행을 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그 미래를 다룬 영화 세 편이 있었습니다. 한 편은 내추럴 시티, 네. 또 다른 한 편은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원더풀 데이즈, 네. 그리고 현재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 전망에 관한 것을 다룬 지구를 지켜라, 네. 이 세 편이 있습니다. 네. 이 세 편은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과거를 다룬 살인의 추억은 작년 최고 흥행 성적을 올렸고 연말에 개봉된 실미도 역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며 지금 또 막 개봉한 태극기 날리면은 이 두 영화의 아성을 위협할 수준의 엄청난 그 괴력의 흥행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못다한 말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또 오늘의 우리에 관한 어떤 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과거를 다루는 한국 영화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 품행제로 그리고 최근에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그 어떤 공적인 역사의 원경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적인 추억, 주로 남성의 추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들을 우리는 그 남성 노스텔지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실미도와 태극기를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 예. 처럼 과거의 어떤 공적인 역사를 직접적으로 영화의 전면에 끄집어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뭐 잠정적인 영어로 표현하자면 역사 영화 혹은 현대사 영화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예. 이 두 영화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남성적 노스텔지아입니다. 이 남성적 노스텔지아가 사실은 저는 최근에 한국 영화들, 특히 과거를 다룬 한국 영화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의 핵심에 가까운 네.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영화 관객들의 반 이상이 젊은 여성들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이런 남성 노스텔지아에 매혹되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문화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린다는 건 제 능력으로도 부족하고 뭐 시간적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 자체가 그 남성적인 어떤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좌절의 모습, 네. 실패의 모습에 가까운 장면들을 끊임없이 연출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남성 관객이든 여성 관객이든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없다는 뭐 그런 무의식적 절박성 같은 것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FM 시네마 테크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 모시고 최근 한국 영화들이 역사를 다루는 법을 앞으로 들어볼 텐데요. 그 좌절한 실패한 남성적인 정서가 아마 이 영화만큼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있을까 싶은데요. 개인사 속에 남성 노스텔지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낸 영화죠. 친구 중에서 샤프의 노래 들어봅니다. 연극이 끝난 후. 끝나고 나. 오늘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허문용 씨 모시고 최근 한국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법, 그 경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남성적 노스텔지아를 구현한 영화들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뭐 말죽거리 잔혹사, 친구 혹은 뭐 품행제로 같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도 한국 영화 중에서 과거를 다룬 영화 중에서 남성적인 시점에서 그 자신의 개인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영화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나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를 다룬 영화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영화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품행제로 같은 그런 영화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 그 이 단순성은 사실은 그 남성들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종의 실패 추억, 그 자기의 남성성이 실패한 경험을 회상하는 겁니다. 네. 그 친구에서도 그랬고, 예. 품행제로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 수컷으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가야 할 시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그리고 그 좌절의 원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적인 폭력 혹은 교육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시대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과거가 회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의 고통, 시련, 아픔들을 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영화들을 보고서 감동을 느낀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 수컷이 되기를 강요받으면서도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그 수컷으로의 성장이 완료된 어떤 시점에서도, 즉 사춘기의 시점에서도 온전한 수컷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던 굉장히 그 복합적이면서도 위험한 어떤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시기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은 뭐 할리우드 청춘 영화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 청춘 영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한국의 이런 과거를 다룬 성장 영화, 남성 노스텔지아 영화는 끊임없이 자기의 수컷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남성 노스텔지아를 다룬 이 개인사적인 영화들과 구분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한 편의 영화인 그 살인의 추억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살인의 추억은 어떻게 봐도 한 개인사적 회고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표피적인 노스텔지아에 정조하는 다른 아주 그 복합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정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향수를 그 이 영화 밑바닥에 깊숙이 깔고 있습니다. 네. 좀 이상한 일이죠. 이 영화는 분명히 1980년대 후반에 생긴 어떤 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했고, 그리고 이 연쇄살인 사건과 시대의 어떤 그 압제적인 요소들이 공모를 해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정조는 이상하게도 짙은 노스텔지아입니다. 저는 이 개인사적인 남성 노스텔지아 영화와 현대사 영화의 이 양자를 관류하는 어떤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남성 노스텔지아 영화에서 드러났던 실패한 남성의 역사가 개인사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사적으로 반복되고 침폭되어 왔고 그것이 어떤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살인의 추억에서요? 예. 예.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조금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줄거리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영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인물은 사실은 두 형사가 아니라 네. 박해일이 분한 박현규라는 인물입니다. 예. 이 인물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오늘의 어떤 도시에 어떤 뒷골목에 있어 보일 법한 그런 이미지, 도시적이고 약간 염세적이고 그러면서도 공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대 두 남성 형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네. 이 두 형사는 이 존재를 쫓습니다.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가 살인범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쫓습니다. 저는 이 추적의 과정이 악을 징벌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붙잡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결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한 일종의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잃어버린 연인을 향한 네. 추적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과장이긴 하지만 예. 이 영화 전편을 통틀어서 박현규가 너무너무 매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네.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연쇄살인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에서도 그렇고 이미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살인 현장은 절대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납치의 과정을 아주 짧은 몽타주로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진짜로 잔인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이미지 악마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에 끊임없이 매혹되는 겁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두 형사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 대상을 상실한 장면으로 끝맺습니다. 터널로 이 신비로운 인물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인물은 두 형사는 그를 말끔히 쳐다봅니다. 그 속에는 증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오의 밑바닥에는 그에 대한 컴플렉스 더 깊이는 그에 대한 매혹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느낌 어쩔 수 없는 상실 운명적 패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 수컷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모멸감, 자기 연민의 표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다른 흥미로운 점 하나가 예. 시대적 사건의 인용이지요. 네. 이 영화에는 세 가지의 시대적 사건이 나오는데 시대적 사건이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는데 하나는 그 문귀동이라는 노동운동가를 체포해서 성추행한 그 형사에 관한 TV 뉴스가 잠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위 현장에 형사들이 동원됨으로써 살인 현장을 수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살인 장면에서 등화 관제 훈련이 벌어짐으로써 형사들이 손발을 완전히 묶이는 그런 네. 세 가지 방식으로 직접 인용이 됩니다. 뒤에 두 장면은 사실은 이제 살인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이 살인을 방조하는 두 시대적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당대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눈앞의 적이었고 눈앞에 보이는 나쁜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그 징벌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살인범으로 지목된 혹은 이 살인범에 관한 우리의 그 증오와 매혹의 요소를 도와주거나 그 도와줌으로써 그 안에서 징벌돼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애타게 찾아서 그걸 없애려고 했던 어떤 것이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우리 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었던 어떤 상실, 영원한 상실의 대상의 하나로 수용되어 버립니다. 저는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남성 노스텔지아의 점조 속에서 시대적 네. 악을 이런 방식으로 용해시켰다는 점에서 일종의 그 어떤 심각한 윤리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해일이라는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범인이라고 영화 속에 형사들이 쫓고 있는 박해일이라는 존재가 매우 매혹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뭐 등화관자라든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그 상황들 속에서 그가 일종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그 면에서 굉장히 이 살인의 추억을 다르게 읽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읽는 것과는 달리. 그렇다면 이제 한국 영화 속에, 최근 한국 영화 속에서 개인사가 아니라 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었던 그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요. 살인의 추억 중에서 유재하의 노래 들어봅니다. 우울한 편지. 눈물 살인의 추억 중에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들어봤습니다.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 함께 오늘 팬시네마테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법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전에는 그 남성의 노스텔지아로서 그 개인사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 드러났는지를 쭉 대충 살인의 추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좀 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심미도에 대해서 얼핏 말씀하셨어요. 예, 이 아직까지 이 흥행 결과가 어디까지 뻗쳐 나갈지 짐작을 하기 힘든 이 거대한 네. 이 두 영화가 실은 과거에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흥미롭습니다. 근데 실미도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알려진 사건이 아니라 네. 알려지지 않은 사건. 물론 이제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영화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사가 전혀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영화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일종의 고발장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예, 고발장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적극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사회적 파장도 그 네. 고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충격 효과에 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고발을 실미도가 어떤 방식으로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실미도에서 고발되는 것은 국가의 나쁜 국가주의적 행태입니다. 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어떤 개인적인 이익, 어떤 한 집단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명령 하나로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국가주의의 나쁜 행태에 관한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 무엇을 살해했는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네. 보면 이 악이 저지른 가장 나쁜 것은 남성적 우애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파괴된 남성적 우애에 관한 네. 그 강렬한 열망이 이 영화 네. 전편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때문에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정말 나쁜 것이구나.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을 파괴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 혹은 완전히 버려진 인물들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고 연대를 회복해 나가고 남성적 동지애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 악이 등장해서 이들의 우애 이들의 동지애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그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우애와 동지애는 가장 빛납니다. 그것이 영화의 감동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 역시 저는 실패한 남성의 노스텔지아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심파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면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했고 그 효과가 오늘에도 강력하게 남아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사건을 다룬 특히 휘날리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네. 점입니다. 이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왜 전쟁의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영화들이 전쟁 영화들이 그것이 감동을 줄 때는 대체로 멜로와 결합을 하는데 이를테면 뭐 애수 같은 로버트 테일러가 나왔던 애수 같은 영화는 멜로 드라마 남녀의 로맨스를 파괴하는 전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굳이 형제를 주인공으로 택합니다. 네. 물론 이 영화에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도 그 영신이 이은주가 분한 영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신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그가 단순히 희생됨으로써 분노를 촉발시키는 일종의 촉진제 역할밖에는 네. 못합니다. 이야기상의 어떤 적극적인 기능, 구성적 기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역시 전쟁의 희생자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진석은 원빈이 분한 진석은 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녀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네. 형만을 기억합니다. 네. 그녀 유골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이야기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남성만이 남습니다. 강력한 우애만이 남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이 영화는 1950년 6월, 1950년 9월, 평양 10월, 해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명과 일시까지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영화의 구체성을 충실히 묘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묘사된 전쟁은 한국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쟁입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은 내전이며 내전의 가장 중요한 축은 이데올로기 갈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 문제를 이만큼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 전체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제목의 뜻은 그놈의 태극기 보기 싫다. 그 휘날리는 태극기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던가에 관한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념이든 남한의 이념이든 이 영화는 적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에 대해서 이 영화는 조금의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이념에 찬동하든 또 그것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받아들이든 간에 그것이 그 이념이라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치거나 아니면 살해되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데올로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한국 전쟁에 관한 전후의 맥락이 이 영화에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이 영화의 가족사에는 어떤 이데올로기 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가장 화목했던 어떤 가난했지만 굉장히 근면하고 화목했던 가정의 일상사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어떤 행복감을 전해줍니다. 놀랍게도 전쟁 전에 상황이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그려집니다. 오히려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상실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 전쟁에서 한국 현대사란 맥락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은 일은 이 영화에서 남은 일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물을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이 전쟁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형 진태가 인민군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당연히 아주 혹독한 연좌제라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제도 때문에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야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들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그리워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림에서 나온 전쟁은 한국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쟁일 뿐입니다. 네. 한국 전쟁이 파괴한 것은 한국인들의 어떠한 삶 내면이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는 오로지 남성의 우애, 거의 동성애 경지에 도달하는 남성적 연대 우애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실제로 주제이고 거기에 감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서 한국 영화들이 최근 한국 영화들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 대중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무의식이라든지 대중의 어떤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쭉 그 개인적 역사를 다룬 영화들 그리고 거대한 한국적인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영화들을 쭉 봤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려 한 가지와 전망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려 한 가지는 저는 영화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더 잘 드러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를 다룬 한국 영화들은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일부분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마저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전해준다는 점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전 예술가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윤리적 결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반복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잘못 전달이 됐을 경우에 우리의 과거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가 왜곡된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를 다룬 옛날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영화들을 최근에 저널리즘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그래서 구시대적인 영화라고 일축해버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 감독의 영화, 임권택 감독의 영화들은 군부대 정운용을 강요받았지만 그래서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아주 어쩔 수 없는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임권택 감독이 1980년에 만든 짝코는 제가 보기에는 제작비는 아마 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만 이 영화는 한국전쟁에 관해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한국전쟁의 역사성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가장 잘 전해주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런 영화들이 이미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중영화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술가 장작가의 자유고 재량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좀 더 임권택 감독이 24년 전에 말했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역사에 관한 말보다 더 진전된 영화가 그 전후 세대인 오늘의 많은 감독들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 우려고요. 또 다른 하나 전망은 저는 이미 최근에 이런 거대한 흥행작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성 노스텔지아의 세계 남성적 우애 신화, 남성적 연대 신화, 그것의 실패에 관한 대작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한국인들의 자기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2000년대의 한국 사회를 그리고 한국인들의 심성을 아마 이런 영화들이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FM 시네마테크 오늘 영화평론가 허문용 씨를 모시고 최근 한국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들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스탈지아만 남아버린 그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노스탈지아만 남아버린 그 영화를 한번 대표하는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군 위문 공연에서 여자 가수들이 부르던 노래인데요. 신카나리아의 나는 17살이에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홍영 씨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